있었던 마음보다 따스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. 열열아 놓치기 싫은 넌 열열아 이제곧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럴 거야 마음아 열려라 잠자기 멀었네 생각만 해도 떨림 속에서 날 간지럽게 해 에이, 넌 이미 내 안에 스며들어왔고 난 밖에서 너의 마음 기다리고 있어 추운 겨울이 든든 너의 봄 향기에 취해서 매일 밤 또 두근두근 평생을 기다려왔던 사랑 모든 걸 주고 마음아 열려라 우리 둘이 쉴 수 있게 1분이 아쉬워 1초가 아쉬워 우리가 함께